작은 비석에 새긴 두 소년의 맹세.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셉니다. 만일 나라가 편안하지 않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우면 충성의 도를 행할 것을 맹세한다. 다섯 가지 약속, 화랑. 6세기 전반, 주변 나라들과 정복 전쟁을 벌이던 신라. 24대 진흥왕은 군사력을 보충하며 나라를 이끌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엄격하게 선발된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년들은 단정한 용모와 충성심, 용맹함과 내적인 덕까지 두루 갖춘 신라의 청소년 인재 집단 화랑으로 불렸다. 이들은 지도자인 국선의 가르침 아래 약 3년 동안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무예를 익히고 유교 학문을 닦는 등 혹독한 수련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했다. 특히 이들 화랑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이 있었는데,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믿음으로써 친구를 사귀고, 싸움터에 나가서는 물러섬 없이 용감하게 싸우되, 산 것을 죽일 때는 함부로 하지 않고 반드시 가려서 살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라의 화랑은 높은 인품을 가진 존재로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삼국을 통일하던 시기에는 김유신과 같은 화랑 출신 장수들이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웠다. 현명한 재상과 충성스런 신하가 여기서 솟아나오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이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화랑 세기. 문과 무를 고루 갖춘 화랑도의 호국 정신은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로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